세계 기로 난 강요를 당했고 또 등떠밀기로만 현실을 말해도 난 꿈을 꾼 뒤로 발걸음을 뗐어 그제사 내 삶은 제 삶을 되찾은 제3의 인생 이건 한편의 꿈이란 쇼 끔찍한 돈에 묶인 내 손엔 가난한 노래 꿈꾸는 죄인의 간단한 고백 계산적이던 내 친구는 벌써 제밥벌이로 고생은 없어 나보다 꿈 많던 그가 날 보며 그래 끝까지 넌 꿈이나 먹어 꿈이나 먹어 서른 살 넘어 서른 살 넘어도 꿈은 안 버려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끊어져 버린 내 막착 인생은 난방에 이번에 잡자 갈 때까지가 아직 날 막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삶은 갑질까 가끔 날 인정해주는 있어 가끔 그러나 요즘 자꾸 열정이 착각 아닌가 두려워 빈손이 초라한 거울 속 너 눈에 비친 게 너와 내가 본 세상이야 어지러워 난 잃어버린 날 지쳐버린 삶 기억이 날까 눈물이 날까 hey, hey. 내 맘은 다시 또 돌고 돌고 hey, hey. 세상은 또 다시 돌고 돌고 역시나 열정 꺾인 나의 그래 여기까지 안개 겁이 나 돼서 마지막 현실 다시 나 내 삶을 추스리려 하지만 아직은 삶의 무게 견디나 스스로 믿음에 계속 달리나 여기서 저 끝까지 오래 달리기 계속 살아나길 오직 바라지 내 생의 춤을 인생의 틈 바구니 속에 꼭 가둬둘 뿐 결국은 꿈 속에 난 삶의 허덕인 보통 사람일 뿐 내 꿈은 등에 달라붙은 현실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뿐 가쁜 숨을 내뿜는 부분 내 가슴 속에서 널 털면 그뿐 아픈 마음은 날 구원 못해도 난 뻔뻔하게 날 속일 수 있어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 난 무엇이 되길 원했던 걸까 너무 늦은 것 같은 기분 자꾸 계속해 조여드는 슬픔 조금 특별하고픈 것뿐 오늘 다시 기억난 내 꿈 눈에 비친 게 너와 내가 본 세상이야 어지러워 난 잃어버린 날 지쳐버린 삶 기억이 날까 눈물이 날까